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 연대의 주최로 4월 29일 서울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북남 대결과 긴장을 불러오는 괴뢰 집권자를 규탄하는 강연이 있었습니다.